숨을 것도 찾지 못한 나는 피하려고 애써 봐도 너무조차 할 수 없는 네게 갇혀버린 사랑이었다면 정말 사랑했던 거라면 내게 이러지는 마라 Always Paris from the Sephora 나를 묻고 가둔다면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자유롭게 비원 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법은 루시퍼 다가서면 너는 마치 천사 같은 얼굴로 나를 사는 이유라 말하고 말하고 너를 처음 봤을 때 때문에 순간 멈춰버렸지 누가 마치 내 심장을 꺾인 채 놓지 않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넌 그렇게 내 맘을 따따따따따따 가져놓고 네가 없으면 내 맘이 따타버리게 만든다 나를 묶고 가둔다면 사랑도 묶인 채 미래도 묶인 채 커질 수 없는데 자유롭게 비원 놓고 바라봐 오직 너만 채울게 너만 가득 채울게 Loverholic Robotronic Loverholic 너와 같이 넌 사랑 얘기들 나랑 같은 곳을 바라보면 나 우리 더 이상은 완벽해질 수 없다고 느꼈을지 너만 쳐다봐 너는 나 또 나를 원해 너만 바라봐 모든 게 깨깨깨깨깨깨 이제 아무튼가 조금씩 잘못된 것 같아 이상한 너 나라도 사람들 모두 하나둘씩 곁을 떠나 많이 배웠다 맘에 피가 난다 나 쓰러지진 대면